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제63차 세계 군사 5종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남녀 선수들이 18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.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2개, 동메달 3개를 획득했습니다.